안녕하세요. 릴라마즈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킬링벌스 나와서 오늘 많은 곡 하게 됐는데 나온 이유는 그룹 이름 형들이랑 만든 앨범이 9월 9일 6시에 나오는데 룸서비스라는 앨범 제목입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Let's go! 갱갱! 속에 집중고 살아볼래. Yeah. 아, 나 바쁘다. 폰이나 마지작 갖다가 보면 12시가 지나가 필요한 너가 너가 없이 나 잠이 오질 않아. 내가 없이 나 재워지지 않아. 누가 와 나만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 오늘은 싸우지 말자. 내가 외로울 때 어떡하죠. 나무 위에 가사는 수천 개. 그 중에 나 왜 나를 위해 쓴 단어 하나도 없는 느낌인지. 방에 혼자 있을 때 그대 나 위해 따뜻한 한마디 해줄 수 있나. 진심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그 따뜻한 품속에 날 구간하죠. 뻔히나 만지작 가다가 보면 12시가 지나가 필요한 너가 너가 없이 나 잠이 오질 않아. 너가 없이 나 채워지지 않아. 너가 와 나만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 오늘은 싸우지 말자. All I want is you 너는 통하지 않지. 상식 비싸시게 한 타티 비싸신 바른 예제 하나 정도에서 나머지는 내게 열리네. You're my rock, you're my supper. 너 매력할래. 전화 걸어 너랑 이런저런 말들 하고 싶어. 뭐가 됐든 상관없이 너는 항상 이뻐. Yeah. You're my rock, you're my supper. No matter what, lele. 넌 날 찾지 않아도 내 옆자리에 있을게. 뭐가 됐든 상관없이 네 말이면 it's okay. So baby you're my rock. I don't need to worry. 매일이 너의 birthday. 또 오늘 밤도 party. You never let me off. 근데 너 마치 Cardi. Be my love, my baby. I'll be your good namchi for you. What? Yeah, what? I'll be your good namchi for you. I'll be your good namchi for you. Oh, oh, yeah. 아, 진짜 여행 가고 싶어요. 진짜로. 해시 얼마 전에 포항 갔다고 인스타에서 봤는데 그걸 보고선 여행 가고 싶어서 가나다가 친구가 없어서 못 갔어요. 비랑 메고 여행이나 갈까. 머리도 식힐 겸 지금 말야. 아무런 계획도 없이 나 혼자 여행이나 다녀오지 뭐. 숨 좀 쉬고 싶어. hold up, wait. 머리 나빠 오는데 어디 잠깐 나를 달래줄 곳으로 여행이나 다녀오려 해. 맛있는 거 멋있는 거 전부 느끼고 노래로 쓸게. 바래졌던 내 격속 잠들었던 그 추억 속에 나는 다섯 살 때쯤을 보내서 중학교 때쯤 유럽으로 대학 들어가곤 전 세계를 잊은 가급파 조용한 곳. 맛있는 거 느끼고 노래로 쓸게. 옆에 열린 비행기표 다른 건 하나도 필요 없어. Yeah. 텅 빈 내 가슴을 야망으로 채워. 텅 빈 내 영혼을 야망으로 채워. 텅 빈 내 자고도 야망으로 채워. 전부 야망으로 채워. 야망으로 채워. 거지같던 삶으로 난 안 돌아가. 자라면 뭐해. 사랑 없는 사전을 보며 살아오지 않았잖아. 한 번도 That was wrong. I gotta go. 난 내 가진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 내 꿈이 현실로 왔어. Me up and I got vision boy 성공하자 다같이 난 받은 게 참 많아. Wait 한번 봐봐. 난 그들과 함께 하고 내 텅 빈 곳은 full out. 텅 빈 내 가슴을 야망으로 채워. 텅 빈 내 영혼을 야망으로 채워. 텅 빈 내 Little man's man, yeah. It's just shot your blood, yeah. 요녀 장몽도, yeah. 매체 빨랑 거 술이 못하면 오늘은 one shot, shot, shot, shot. 술이 올랐으면 세이지로 go. Flex on the floor, bitch you never know. 해장은 오사룩하면 무타이로, yeah. 이런 삶을 사랑해 난 돌아가지 않아. 거지 같던 내 기억도 오고 싶지 않아. 비우고 비우고 비워내지 부정적인 말. 나도 믿지 않았었지 전혀 그놈의 바스리. 이제는 빠질 꽂아 받아딩고 릴라는 던지지 새로운 신고 혼돈은 날아 올라줘던 신고 가업해서 받아버리지 ambition 난 불어 꺼내지마 우리 이름 저기 저 다음에는 너무나 지루해 보아 내 fuck rhythm 내 시간은 금세 망하기도 피곤해 별 걱정은 밀어도 우리한테 맡겨 그대 날 믿어줘 손을 들어 ride 총 모양을 만들 노래는 1위라는 노래인데 아무튼 1위 그 바이올린 했더니 하나만 해 랩 그냥 했더니 하나만 해 노래도 해보니 하나만 해 일러마 제발로 하나만 해 그러니까 내가 화나만 해 워버려 뮤직 두 발안해 더버릇 지나는 일로 난 데에서 우주로 날아가 마저 왜 Bitch I feel like 맞아 렀다 근데 여기까지 오늘의 파라치 족도 너는 한게 아무것도 진짜 족도 나는 왜 이사 절대 아니야 어느 족도 넘어져 비션 보아 너에게 픽션 보아 받았던 미션 so clear 별로 차 다른 약속 머리들이 두루 두두두두 멍청이들 내가 이룬 건 꿈이거는 벌며 부어 부르부르 I just came more little little pretty bitches everyday 지금 누가 really fake 따질 때가 아닌데 My is too ambition This is crazy ready nobody 이제 받았거나 힘내라더라 그냥 fuck up it It's the king of the air right now Silly bitches switching sides out of sight Yeah fuck we don't so not a mind What up what up I don't go to jail till I die Gang it gang it The ambition gang it The ambition gang it Okay. Everywhere. Kick that bass, yeah, kick that. Kick that snare. that shit, no risk. Only go trade, no risk. Okay, 쉬지 않고 올라가는 중. Yeah, 도착한 방은 yeah, groovy room. Yeah, 여기 모든 것이 휘어 있는 듯해. 너의 부모님 허리 휘둘터질 굶기에 break it up. 예전에는 너에게도 무슨 답이 있을 거라 나는 생각했어. Yo, you do nothing. 싱글 빼고 앨범 마이어스자 뭐야? 너는 다 희화 중에 나는 educated kid, bitch. 나는 educated kid, bitch. Yeah, why, yeah, 성사 졸업했지. Yeah, why, 너는 자퇴하고 nothing. Yeah, why, okay, 꿈을 꿔라 평생. 이 꼬라지 보면 하는 눈썹 shit. 딴 거 데리고 싼 척하는 너는 누구지? 나 친구 없이 형제만을 두지. Why, so, 비공개리 너는 의심지. I just bought a beat, 순대로 살지. Yeah, ride it in, I'm back your 자리를. 매주 넌 나오 good, 내려는 hustler. 넌 아주 멋스러워. 멍청한 애들 돈 뺏는 거 하나 멋도 없지. 하도 가진 게 없으니 각자 물고 듣고 싶지. 아주 쉽지 않은 게 내려고 장욕하네. 지금 말해서 가운 좁을 씹어버리고 벌어지겨. 에이제 갱갱 이 곡은 도시생활이라는 곡이고요. 룸서비스라는 앨범에서 타이틀곡인데 도시에서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뉴욕에서 썼던 곡입니다. 행복하세요 갱. Walking down the city of New York, feeling like I'm breathing, but it's not enough. 원하는 것 모든 다 있고, feeling like I'm balling, but it's not enough. Yeah, 너의 높은 굽, 굽, 굽, 굽. 따라가다 떨어지는 목, 목, 목. 그 놈의 가방 끈, 끈, 끈. 남들보다 빨라서도 나의 청춘도 팔아버린 거지 뭐. 이 고비만 넘으면 얼마나 하나 뻔한 거짓말의 현실은 무서웠고 가진 건 하나도 걸어야지 뭐라도 모두 웃고 있지만 두려워하는 것도 알아. 쉽지 않지 Killing Verse 진짜로 쉽지 않아. 도시에서 사는 게 쉽지 않지. 이거 쓸 수 있나? 쉽지 않아 돌아보며 사는 게 게.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쓸 수 있어요?